안녕하세요. ASMR 고요의 제이웬디입니다. 고요의 시간, 고요한 순간. 매일 밤마다 고요한 시간은 찾아옵니다. 때때로 적막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죠.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으로 소리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. ASMR 고요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네요. 이미 좋은 방송과 컨텐츠들이 많지만 고요를 들어주실 분들이 꼭 계실 거라 믿고 차분히 시작해보겠습니다. ASMR 고요 이제 시작합니다.